예. 그 지난 강의 8강에 이어서 뭐 9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13장부터 15장 프린트 6페이지부터 다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그 뭐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 13장의 내용들이 있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격리하는 이야기, 특별히 이제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그 과정에서의 엄격하고 신중한 진단, 진찰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의무였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그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오는 역할을 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고발이라든지 고발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최소한 방치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최악으로 본다면 공동체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의 전통대로 이렇게 처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이제 구출해내는 것이고, 그 격리를 통한 정결과 또 회복의 차원을 통해서 공동체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래서 그 이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이잖아요. 레위기의 목적은 거룩이니까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공적인 선언은 역시 정결 역시도 공적으로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내려지지만 율법이 정한 규례들을 지켰을 경우에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그것도 가장 강력한 권위인 율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목적, 과정은 비록 부정이지만 그 목적은 정결과 거룩과 또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이 말씀들이 뭐 당연히 오늘날 현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인권을 탄압하고 특히 약자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6페이지 위에 그 접촉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단순히 그 피부병만을 진단한 것이 아니라 그 피부병 환자와 접촉한 물건에 대해서도 진단을 내려야 된다. 특히 이제 여기서는 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그 진단의 과정도 굉장히 엄격해요. 그 이유는 당시의 의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아주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옷이 너무나 흔한, 그래서 집집마다 드레스룸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옷 한 벌이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옷에 대한 진단 역시도, 그러니까 옷에 전염이 된 그 진단 역시도 상당히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염이 확인되면 그 오염의 상태와 정도에 따라서 세 가지 처분이 있어요. 빨거나 빨아서 되는 정도가 있고,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불태워 없애버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고 도려내고 불태우는 처분은 모두 철저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염의 범위와 정도가 부분적일 때의 처분은 세탁과 도려내미지만 이도 역시 철저히 해야 되고, 오염의 그 범위와 정도가 근본적이며 광범위할 때는 아낌없이 불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오염이 확인되면 부정하다 선언된 뒤에 일정 기간을 철저하게 격리하듯이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의복의 오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그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그 창조 세계에 어떤 죄의 작용,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 위에서 몇 번째 줄입니까? 물건을 처리한 방법 아래 문단, 그 아래 문단에 그 이처럼 의복의 오염, 을은 아니죠. 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때 물질적인 그 제도나 사상 등 비물질적인 것을 포함해서 창조 세계에서의 죄의 어떤 작용,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죄는 선한 것을 오염시키고 건강한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무심하게 다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서만 작용하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속에서도 활동한다. 또 인간이 만든 문명 속에서도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차원에서의 어떤 정결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복을 제도라고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제도에 대한 어떤 뭐 부분적인 수정 또는 전면적인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바로 이것이 개인의 경건과 공적인 경건을 분리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고 뭐 거짓말 한마디 안 한다고 해도 나의 상관이 나에게 내리는 지시가 또 내가 순응하고 있는 이 사회의 제도와 법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나의 충성과 나의 성실함이 오히려 죄를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활발하게. 인간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반드시 그 죄는 물리적인 세계 속으로 오염이 된다. 그리고 그거를 방치해뒀을 경우에 그것이 인간을 또 오염시킨다. 그 옷을 뭐 돌려 입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또는 이제 그 옷과 세탁을 할 때 접촉할 수도 있고, 그럼 다른 것들이 다 오염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이 아예 그 가족뿐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제도와 사상을 빨고 도려내고 또 불태우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 뭐 자연스럽게 세월호 진상규명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중요한 것인지. 그 터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세월호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게 세월호 사고 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월호 사고는 어떻게 아주 우리 이 사회의 극단적인 부조리가 이렇게 드러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그와 같은 어떤 부조리와 문화들이 아주 뿌리 깊게 정착되어져 있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를 대처하는 방법들은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 공무원을 보호하고 언론이 여론을 왜곡시키는 방식들로 늘 그 사고를 모면하고 그 사고가 권력자들, 정부에게 미쳐지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식으로도 작동한 것들은 뭐 세월호 사고 이전에 성수대교나 산풍대교나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교회에서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를 우리가 갖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뭐 애진이가 선생님이 될 텐데 이제 물론 애진이가 역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성실함이 그 새로 변화된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성실하게 잘 가르치는 게 하나의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사관을 심어주는 것이고 잘못된 사관을 심어주는 것은 그와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또 다시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죄를 순진하게 너무 순수하게 개인의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이 사회 문화 공적인 차원에서 죄를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제일 뜨겁게 달군 말 한마디가 있죠. 전병훈 목사 장래여서 모르실 거예요. 전병훈 목사가 지난 9월 4일 날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들었어요. 예, 청년들이 청년들이 아기를 그러니까 가난해지면 더 아기를 쏟아낼 것이다. 많이 낳을 것이다 아니에요. 쏟아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설교가 이제 난 또 이게 쉽게 비판하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 설교를 31분짜리를 풀로 다 들어갔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럴 거야. 아, 또 부분만 빼서 목사님을 음해한다. 맥락 속에서 보지 못하고 그 맥락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잘못된 거냐면 어떤 사회 현상이 있으면 그 사회 현상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사회 구조의 문제로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 아주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엄마들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없는 건 엄마들이다 라는 이야기 전병훈 목사가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영어유치원, 사교육, 학원, 특목고, 스카이 이런 데로만 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로 하여금 그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입시에서 승리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뭐 스폰서하는 아이들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문화를 교회가 상당히 만들었거든요. 교회가 특히 전병훈 목사가 예전에 설교에서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게 그 고지론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분위기 또 교회의 가르침이 엄마들을 그렇게 만든 거죠. 개인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43장 2절에 나를 물로부터 건져주시고 불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이 개인과 이 시대의 어떤 사조, 이 시대의 어떤 이 흐름은 개인의 힘으로는 역행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의 힘으로는. 근데 그걸 가지고 청년들이 뭐 가난하기 싫어서 아기를 안 낳는다, 엄마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에 내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도 전형적인 그 보수의 관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는 그 사회 구조의 문제, 문화의 문제, 그 사회 관습의 문제가 상당히 크죠. 그거를 개인의 힘으로는 뛰어넘으라고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병호 목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또 하셔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올해 최악의 망언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댓글에 어떤 댓글이 있냐면 당신이 3.1교회에서 받은 13억 전별금이나 토해내고 그런 얘기를 하라고. 당신이 가난한 사람으로 그런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 너무나 부유한 삶을 살고 성추행해놓고도 교회에서 13억의 퇴직금을 받은 목사가 그런 청년들에게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라는 댓글이 뭐 진짜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13장은 진단이고, 진단에서 어떤 격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격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점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의 진단 역시 철저해야 되지만 회복과 치유의 과정 역시도, 그러니까 그 치유와 회복의 진단, 이 사람 다 나았다라는 진단 역시도 철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의 진단도 굉장히 점진적이잖아요.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진단을 해요. 한 7번 정도 해요. 7번 또 하고 며칠 지나서 또 하고 며칠 지나서 또 하고 하는 것처럼 그 치유의 진단 역시도 굉장히 점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1차적인 진단과 정결의 의식은 진영 밖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진영 안, 점점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 성막으로 중심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소의 이동을 통해서 정결의 점진적인 성취는 레위기의 주제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결코 어떤 기계적이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늘 두 가지예요. 제사를 통한 정결이고, 그뿐 아니라 어떤 처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만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격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출산한 여성 같은 경우에 40일이나 80일 정도에 문둥병 환자도 그 환부에 그 피부병의 질환들이 나을 때까지 그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정결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의 의식은 선포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정결의 효력을 가지고 오는 100%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가 거기서 말하는 그 신 믿음이라고 하는 게 행함을 제외한 믿음이라면 레위기를 기계적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그 과정은 그 격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긴 과정과 그것을 최종적으로 제사장이 어떤 이 여러 단계의 진단을 통해서 정결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정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단순히 정결의 제사로만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결과는 기계적이거나 신비한 것이 아니고 인격적이고 점진적이고 더 나아가서도 관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읽어주시겠어요? 야훼 신앙의 본질은? 야훼 신앙은 본질적으로 제물의 피를 통해 속죄를 받고 동시에 인간의 피를 경계함으로써 파괴적이며 폭력적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 아가페의 사랑을 기초로 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결하다고 선언된 이 환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집화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성막 가까이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그 150만 회중과의 어떤 그 회복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속죄를 받고 동시에 어떤 인간의 피를 경계한다. 출산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했잖아요. 출산이 갖고 있는 피의 이미지, 그 피의 이미지와 익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피 흘림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게 되고, 여성에게는 그게 출산이라면 남성에게는 전쟁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출산이 참 여러가지 논리적인 그 단계를 밟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그러니까 출산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여성을 한 80일의 기간 동안 정결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그 여인뿐 아니라 사실 엄마가 격리되어져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나 이제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80일의 기간 동안 그 가족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평화에 대한 갈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맨 마지막, 이것은 피의 의식, 그 자체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격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제 강의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자기 부인, 경건의 훈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큐티 많이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직접성의 환영을 깨트리는 그 훈련의 시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당장 자기의 삶을 누구와 비교하죠? 과거에서는 애굽에서의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자신의 주변의 가나안의 여러 부족 국가들과 자기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직접성의 환영인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를 경험하고. 근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신음과 탄식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지만 지금 새로운 어떤 진리의 환영이 아니라 실체를 그들의 삶 속에 세워나가는 과정에서는 이건 불확실하잖아요. 일관성도 없고 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환영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격리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본다면 그 40년의 광야에서의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라고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의 출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출산을 겪은 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집단적으로 홍해를 통해서, 홍해를 자궁이라고 하잖아요. 홍해가 물을 통과한 거잖아요.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 백성의 어떤 정결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결례.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진공의 상태 같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자신의 과거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뭐 기대 환상을 깨트리는 거죠. 우리가 추억은 다 좋은 것만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대하면 군대, 물론 군대 제대하고 군대를 향해서 좀 안 노는 사람도 있지만 군대 때를 이렇게 추억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좋은 것만 기억이 나거든. 그 반대로 현실이라고 하는 건 힘든 것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된 백성으로서의 과거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현재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애굽의 포로된 백성으로서의 과거에서의 좋은 기억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현실의 어려운 그 현재의 그 삶을 저울질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자. 그것은 이제 당연히 가나안에 정착해서 그 가나안 백성의 삶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사울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왕을 세워달라든지 라고 하는 그다 직접성의 환영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세상의 제도 체제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긴 하지만 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죠. 나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고려된 것들이기 때문에 봅시다. 또한 이 과정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13장 2절이 아니고 14장 2절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간 것도 공동체고 그 사람이 나은 것 같을 때 제사장으로 데려가는 사람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부정과 정결의 그 진단은 전부 다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나병 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간 것도 공동체였고 완치한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도 역시 공동체이다. 격리와 회복은 모두 공동체적 행동이다. 그리고 격리와 회복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정신적으로와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다. 헤어짐과 만남은 눈물을 물들였을 것이다. 예, 거기 간사님 계속 좀 읽어주시죠. 아까 그리고부터. 그리고 격리와 회복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공동체와 분리될 수밖에 없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다. 헤어짐과 만남은 눈물을 물들었을 눈물로 물들었을 것이다. 나병 환자의 부정함과 격리는 공동체 전체의 집단적인 회개와 근신을 불러왔을 것이며 정결과 회복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정결의식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재물은 격리로 경제력을 상실한 나병 환자 대신 공동체가 부담한 것으로 네, 추측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게 그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제휴법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분으로 전체를 상징하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 나병 환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회개와 근신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그가 돌아왔을 때는 마치 포로가 돌아오듯이 아주 큰 공동체의 축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 격리 이후의 그 정결의 과정은 점진적이고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보면은 그 의식에서 정결의 의식에서 14장 4절에 보니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라고 되어져 있어요. 백향목과 홍색실은 전부 다 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당연히 어떤 이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슬초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의 특징이 그 보면은 아래에서 그 백향목 그 부분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우슬초는 돌담에서 서식하는 아주 작은 식물이지만 그 뿌리가 바위 속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슬초의 어떤 정결함의 의미는 우리의 그 내면 껍데기를 뚫고 내면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는 죄의 흔적을 철저하게 어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를 두 마리 드리는데 한 마리는 살려주고 한 마리는 그러니까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하늘에 날려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아사셀 다음 장 16장에 나오는데 그 아사셀 염소가 염소 두 마리를 속죄일 때 쓰잖아요. 한 마리는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풀어주는 바로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이제 이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카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뭐 신학교 도서관에 가면 무조건 있는 주석이 있는데요. 그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죽은 새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에게서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서 이를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반면에 살아있는 새는 그들 앞에 놓인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삶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좋죠. 그리고 그 14장 맨 뒤에는 집의 오염, 그러니까 의복뿐 아니라 집이 오염되는 것을 다루고 있고 이 집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복의 오염과 마찬가지로 그 제도 물질적인 제도의 오염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나병 환자 회복 이후에 그 집의 정결함을 다루는 이유는 마치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구원받은 그 감옥의 간수에게 그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집안 역시도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이는 십계명의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자녀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십계명이 가족의 이야기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7계명이 가늠하지 말라고 부부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8, 9, 10계명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을 대할 때, 자식이 부모님을 대할 때, 부부간에 그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의 계명이 십계명의 계명이 아닌가, 좁게 봤어, 좁게 본다면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5장은 이제 신체 유출문에 대한 설명인데 12장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12장이 뭐였죠? 출산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은 출산했을 때 여성이 부정하다는 것이고 15장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을 때 나오는 유출물들이 남녀를 부정하게 한다. 또는 이제 여성이 하는 생리나 남자가 하는 몽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이해되기 힘든 것들. 하지만 이제 그 역시 15장 역시도 제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제의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당시의 가나안 종교들의 특징, 제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감정의 폭발이었거든요. 감정의 폭발. 특히 이제 거기서 이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게 에로스를 통한 남녀간의 성관계를 통한 감정의 폭발.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아프리카 샤머니즘 이런 거 보면은 막 제자리에서 펄펄 뛰잖아요. 물론 성경도 상당히 고양된 감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 이건 제 해석인데 그 어떤 샤머니즘적인 종교의 감정의 어떤 이 카타르시스는 집단적이에요. 하지만 이 뭐 진리 안에서의 감정적 고향은 공동체적이에요. 난 그게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집단과 공동체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 예를 들어서 막 기도원, 힌돌산 기도원 대표적으로 가보셨어요, 한사님도? 윤석천 목사님 집회에 가보셨어요? 아이고,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몇천 명씩. 그 수원에 있는 신돌산 기도원에서. 나는 그거는 집단적인 군중 심리라고 봐요. 공동체적인 감정의 고향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해요. 근데 교회 가면은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걔네들을 소외시키잖아요. 그런 사람들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고.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가나안 성도 중에 상당수는 그 은혜에 대한 어떤 이 부담감을, 은혜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한 강박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으라고 하잖아. 은혜가 안 되는데. 은혜 받으라고. 은혜 받은 사람은 아멘. 아멘 한 사람한테 은혜가 있을지. 아니 뭔 소리냐고. 아, 그 강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그거는 반대로 목회자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목회자들이 왜 성적으로, 이번에도 김혜훈 목사라고 그 한이 기장 쪽에서 대표적인 목사가 있어요. 지구촌 나눔 운동 재단이라고 굉장히 한 52개 산하 단체가 있는, 하여튼 뭐 정말 TV에도 많이 나오신 목사. 그분도 성추행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어딘가에다 푸는 거라고. 둘 중에 하나를 푸는 거야. 돈을 모으든지 아니면 성적으로 하든지 또는 어떤 자신의 권력을 만끽하든지. 자신의 권력을. 나는 다 그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정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공동체적이어야 되고, 그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배려하고 고려할 수 있는. 하지만 이 집단성, 일관성에서는 어떤 하나의 영성만 방언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 각자의 영성이 있잖아요. 각자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데 고조된 상태일 수가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조되어 있어도 속은 굉장히 차가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한 각자의 어떤 이런 감정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영성은 다양성이 존중되지만 집단적인 영성은 다양성이 무시돼요. 한 가지 색깔로 손 들고 쫙, 그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 사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히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최고의, 그 여기서 감정뿐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흥분까지도 최고조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그게 당시의 가나안 종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성관계가 집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것으로 제의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읽어주시죠. 15장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영적 결단이나 제사를 앞두고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금지시켰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 성생활이 방해가 된다고 여기는 듯하다. 아마도 이런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적 에너지의 방출과 발산을 신일합일의 본질적 경험으로 간주하는 고대 가나안 및 애굽의 자연 종교들로부터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야훼 종교는 성적 에너지의 방출이 아니라 억제를 통하여 영적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예배 시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심화시키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약에 와서는 상당히 이제 극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 당시 일반 민중을 가장 억압하는 구약 율법이 정결과 부정, 거룩과 속됨을 구분하는 레위기 정결예법이었다. 예수님은 정결예법의 핵심을 밝히시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이 불결하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레위기 율법을 초급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친히 손으로 만져서, 그러니까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나병의 부정과 정결의 규례는 그와 공동체적이에요. 철저하게 고발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의 정결과 치유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조치예요. 불가피한. 근데 반대로 이제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누군가를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것도 정말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식들이니까요. 자기 형제 자매들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하는 선언이 그 사람에게 끼치는 사회 경제적 피해들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신중하게 내려졌을까. 하지만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자신의 권력으로 행사하게 되는. 지금도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아픈 것보다 처방전을 더 줘요. 제가 보험금 많이 받으려. 그리고 제약회사한테 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약을 꼭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병하고 직접 관계도 없어요. 근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를 터는 거고, 자기는 부를 채우는 거고,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 다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지식, 자신만의 권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시 그것이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권력이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공동체적으로 행사했어야 됐고, 하지만 이제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이 레위기 율법들이 오히려 백성의 삶을 옥죄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레위기 율법을 초국하시고 완성하시는 것들이죠. 결코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중풍병 환자를 들고 공동체로 나오는 것들을 레위기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히 와 잠깐 전도한다 네 명이 한 사람 전도한다가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돕고 하는 일들, 또 그 사람의 회복을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몫을 함께 부담하고 그 사람이 드려야 되는 그 이 정결 제물에 필요한 것들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는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미운 사람 벌 주는 식으로 그런 제도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12년간 유출병 걸린 여인,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아예 유출병이 걸린 거잖아요. 옷자락을,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휘잡고 치유를 열망하는 그 모험을 허용하시고, 불결한 것, 죽어가는 것, 문둥병자, 유출병자, 심지어 죽은 시신도 예수님이 접촉하시면서 그들을 살려내시죠. 그래서 이 정결예법의 어떤 본질을 추구하시는 것이고, 그 어떤 이 껍데기로서의 정결예법을 이렇게 폐기하신. 하지만 본질은 더 강하게 추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율법 중에 1.1획이라도 만약에 지키지 않는 자는 뭐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다 율법의 본질에 대한 것들이겠다. 그래서 뭐냐면 그 율법 속에서 하나의 율법의 본질을 찾아내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주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낭비하다, 넘치다, 소산하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성적인 방종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제적인 무절제 또는 감정적인 낭비 이런 것들 다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바로 그런 가난 제의와 대조되는 것이고, 어떤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 단어 주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사치와 방조로부터 아무래도 이 그렇잖아 부부관계가 남편의 경제력에 따라서 좌우되거든요. 남편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면은 이혼율이 빵프로 돼요. 이혼을 안 해요. 하지만 남편이 100만 원 이하를 벌면 아 70%가 이혼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절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15장을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16장 한 장 남았고요. 어떠셨어요? 어떠셨나요? 12, 13, 14, 15장까지 했는데 어떠셨나요? 근데 그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율법의 속뜻을 찾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레위기는 여러 번 보긴 했지만 가끔 여자로서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네,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약간 되게 뭐라 되지?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이건 여기선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 여기선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뭘까 이랬는데 그런 율법의 그 의미 이거를 만드신 이유 이런 걸 좀 찾는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율법이 복음이었던 거니까요. 그때는 율법이 그렇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유월절 그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망의 신이 건너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때는 복음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물론 못하게 돼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율법이 또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레위기 예전에 읽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은 야 감사하다 제사 안 드려도 되니까 그런 식이었거든요. 야 감사하다 돼지고기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것이 폐기된 것으로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예배 드려도 되니까 아니 아니요 예배는 복잡해야 돼요. 예배는 그 순서 하나하나에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불어넣어서 또 성도들의 어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러면서 막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진짜 어떤 그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예배 안에 다 저는 얼마든지 뭐 예배 안에 대중가요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순서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어떤 이 우리의 신앙과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저 그냥 사람의 감정을 고조시키려고만 하는 여러 가지 뭐 조명이라든지 음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상이라든지 그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게끔 하는 레위기에도 그런 기능들이 분명히 있었다 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율법들이 아름답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안에서 전통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여성들, 노예들을 병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그 사회를 또 계급 사회로 만들고 양극화 시켰다는 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오늘날도 근데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이제 16장은 제가 혼자 녹음 16장은 같이 수업을 할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만에 다시 레위기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12, 13, 14, 15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지금 이 사회에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적용과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앞서 우리가 같이 본 대로 키에르 케고르가 얘기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집적성의 환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돼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 안에서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녹음해야 돼요.